Hello, innocence. Though it seems like we've been friends for years, and I'm finishing. How I wish I had never begun. Though it should be. 5년 전 나의 장래 희망은 출근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의 장래 희망은 출근을 안 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쳤다. 공대생의 인문학 독서 토론, 공인 독도. 제 1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대생들의 인문학 독서 토론, 공인 독도 제 1화 그 역사적인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웃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웃긴데. 네, 아, 첫 시간이니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와, 잘생겼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대본에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거기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영과 일로 세상을 보지만 네.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이진법입니다. 본명일 수도 있고요. 가명일 수도 있고요. 네. 비싼 어려운 적에 미스테리한 이미지를 네. 공대생이시군요. 공대생입니다. 네. 네. 전자공학이죠. 전기 전자공학을. 그러면 생일도 10월 10일? 아. 공대생 같은 본투비가 되지 못했네요. 제가 그 어디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프로그래머 모임이었거든요. 그분의 그 결혼 기념일이 일부러 그런 아니 진짜 10월 11일이었는데 그분이 소개할 때 자기는 바이너리 날에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2, 3일이네요. 2, 3. 예, 네, 그렇죠. 그렇고. 아니죠. 그냥 그만하고 네. 비죠 비. 아 비네요. 그, 네. 자기 소개 계속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서. 네. 네. 그 자기 소개 끝나셨어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아, 네. 이진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하세요. 네, 저 자기 소개 저는 되게 간단하게 하셨네요. 저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장군이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뭔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꿈이요?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 제 꿈은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어요. 요새는 회사를 다녀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자본가시군요. 그만두고 자본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도도 닦고 싶어요. 도에도 관심이 많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두 명을. 두 명을 합치고 싶은 그 모순이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어서 요새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독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네. 자본가가 되겠다는. 그럼 저희 둘을 이용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로 돈이 될 것 같진 않아. 네. 수익이 생긴다면 정확히 N분의 1 하겠습니다. 무시당했어? 네,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사적인 욕망은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저의 별명은 개미입니다. 대화명 개미이고 대화명 개미님. 네, 개미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 종일 기계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을 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문학 지향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게임입니다. 혹자는 영어로 하면 이제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저질 네, 그렇군요. 저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그게 뭐예요?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아 그래요? 네, 로우 레벨이 뭐 이렇게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로우 레이어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건가요? 그렇죠. 로우 레이어. 정확하게. 다들 좀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세 명 다 공대생이고 그래서 팟캐스트 이름부터 네, 공대생의 인문학 도서 토론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인문학이 트렌드잖아요. 저희도 그 트렌드에 살짝 편승하여 어떻게 좀 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동대생 세 명이 모여서 읽은 책들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모였고 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책이 한국인이 미쳤다라는 한국인은 미쳤다죠. 아 한국인은 미쳤다. 한국인이 미쳤다라고 한국인.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이 책이 그 방 미디어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네. 뉴스에서도 봤어요 이 책을. 네. 이 책과 관련된 네, 탈 한국 탈 조선 헬 조선의 아 그렇죠. 네. 편향된. 네. 그래서 오늘 책에 대해서 잠깐 이진범님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 네. 그다음에 저희 중에서 가장 기업 한국 아니 뭐지 회사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개미님께서 너 땅이라 그래 실제로 한국 기업이를 실제로 경험담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해보고 예. 그다음에 좀 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한국 기업사의 과거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예.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왜 한국 문화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기업 문화가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인 네.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발전이 될 건지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예. 네. 일단 그러면은 이 책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인은 미쳤다. 아마 미디어에도 많이 소개돼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한국인들이 일하는 문화는 뭐 추진력, 업무 효율성, 그 다음에 열정 같은 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지만 그 기업 문화 자체가 위계적이고 군사적이다. 라고 저자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잘렸다. 가 요약인 거죠. 네. 그래서 난 복수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는 제 사견이고요. 아, 네. 네. 아 사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토론을 할 때 예. 저희가 토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 미리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공평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예, 공정하게. 네, 네, 그러니까 좀 공정한 시각으로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좀 이 저희가 다시 한번 팟캐스트 때문에 찾아보니까 영어 제목이 Koreans They are nuts in Korean이란 제목이 있더라고요. Completely nuts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응. 아 영어로 된 책 제목은 그렇게 나와요? 아 프랑스어로 됐는데 제가 영어로 번역을 눌러서 봤을 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Completely nuts in Korean이란 제목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냥 nuts는 완전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they are crazy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깔아 뭉갠 정도 비하죠 비하. 네. 네. 이게 번역이 프랑스 말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맞아요. 비판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개무시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때 제 관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내 말 맞죠? 그렇죠. 저희 둘은 이 사람은 한국을 까기 위해서 흥분 상태에서 쓴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썼다. 라는 거였고. 공평한 척하려고 한 거에 제가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책에 생각을. 대해서 만약에 안 읽으신 분들이 이걸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첨부를 드리면 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LG라는 그렇죠. 네. 대기업에서 LG 전자. 네. 프랑스 법인에서. 프랑스 법인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2003년부터.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네. 잘렸죠. 네. 네. 근데 유례 없는 400인 그 뭐라 그러죠? 그 상위 예. 임원들. 임원들. 아, 임원. 네. 아, 이 400. 단어가 어려우신가요? 임원. 네. 임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뭐라고요? 왜? 개인이 뭐라고 하지 말고. 아, 네. 아니, 날 깐 거야? 장모님 깐 거야. 아, 나요? 왜? 네. 내가 왜? 아무튼 300이 400. 아니야? 400. 400명이요. 예. 네. 임원에 400. 들 정도로. 300은 그거 영화고. 네, 그렇죠. 나 왜 까요? 아무튼 장군이라. 네. 그 400인 안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최초로 LG 역사상.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도 다른 프랑스인들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한국식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엔 결국 안 좋아서 나가게 돼서 친구랑 이제 저녁을 프랑스 친구랑 저녁을 먹다가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돼서 이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죠, 친구가 네. 너무 놀라는 걸 보고 아, 이 내가 신기한 경험을 한 거구나를 그렇죠. 깨닫는 거죠. 맞아요. 이거 팔리겠는데? 네, 그렇죠. 이거 먹히죠. 팔리겠는데? 네. 아, 제가 이거 저자를 좀 알아보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방송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무슨 토크쇼 같은 데도 많이 나가서 책 소개하면서 계속 꽤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럼?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사람이 기존 그 전에 다녔었던 회사는 일본 회사들도 그렇죠. 있었고 다른 프랑스 회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LG라는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지만 한 군데만 있었는데 그냥 책 제목을 한국인은 미쳤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분을 그냥 전체화 해버린 거죠. 일반화의 오류죠. 예, 일반화의 오류죠. 그리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한국 기업을 잘 표현을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반화의 네. 오류라고 하긴 좀.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했으면 이 책을 선택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팟캐스트를 하진 않았겠죠. 아, 그건 또 그렇네요.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참 네. 통찰력이 있다. 아, 뭐야? 에리크 이 아저씨는. 아, 네. 아, 통찰력. 저도 이름도 에리크. 얘기 안 했어 우리가. 아, 맞아. 네. 에리크 쉬르데즈인데. 쉬르데즈. 프랑스 말이라 사실 뭐.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쉬르데즈가 쉬르데즈 네, 아무튼 이 사람 양력은 더 말씀해주셨지만 요약을 하면은 네. 2003년에 LG에 입사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13년간 소니랑 도시바 일본에서 일을 했고 필립스에서도 일을 했었대요. 네. 그리고 2009년에 상무로 진급을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2006년에 계속 전자 쪽을 네. 계셨었네요. 네, 전자 쪽에서 2006년에 상무가 되고 공대생 아니야 얘도? 아니요, 마케팅이에요. 네. 2009년에 법인장이 됐고요. 그리고 12년에 잘렸죠. 대단한 게 사실 첫 번째로 외국인 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잘린 것도 마지막으로 잘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렇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 책에서. 예. 그리고 12년에 잘린 다음에는 유럽 대형 유통업체인 뿌낙, 뿌낙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네. 거기 스페인 지사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잘 먹고,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인세가 잘 나오겠죠. 근데 뭐 잘 팔렸겠어요? 한국에서도 잘 팔렸나? 나 사실 얼마나 팔렸나 궁금하긴 했는데 못 찾아봤어요. 출판사가 어디죠? 이건 잘 모르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네, 뭐 근데 이슈는 충분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프랑스 책을 보면은 표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 빌딩에 한국 태극기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 아, 부끄러워. 거기에 대열 컴포니 더 싱글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쪽 팔려. 근데 그 프랑스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갖고 있거든요. 프랑스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얹혀준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구치기죠. 깃발을 꽂은 거죠. 심지어 코리안 예. 깃발을 야, 이렇게 태극기를 꽂았네. 그게 좀 속상하네요. 네, 진실이 어쨌든 잘 모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파리 갔다 왔을 때 제가 코리안이라고 할 때마다 자기 여동생이 막 그 케이팝 좋아한다고 하는 애들이 간간이 있었어요. 사실 대화를 별로 많은 애들이랑 별로 안 했는데 그 와중에 케이팝 좋아한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나마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을 인식을 이 사람이 줬구나 해서 좀 속상하네요. 네. 그 에릭가 우리 K-POP 아이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더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걔네 엄청 막 예, 다음 얘기. 근데 사실 이 작가는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책에서는 한국인의 좋은 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너무 편향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갑자기 화났어. 근데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생각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맞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업이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 한국 저도 한국 기업 몇 년 다니셨어요? 7년 정도 다닌 것 같고. 아, 한국 기업만? 네, 한국 네. 기업만 7년. 그리고 나서는 외국계 기업. 네, 외국계 기업에서 현재까지 일을 한국 기업의 부조리함을 참지 못하고. 예. 근데 외국계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 저희가 같은 회사. 네, 사실 저희는 같은 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네. 같이 같은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 저희는 근데 많이 달라요? 예, 그 뭐가 다르냐면 아까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 기업을 7년, 네. 외국계 기업을 8년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나이가 밝혀졌어. 나이가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죄송해요. 노땅 게미. 아무튼 네. 네, 많은 차이가 느껴졌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중 고려한 것 중 하나였고 외국계 기업으로 간 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었던 곳은 모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한국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을 네.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머릿속에. 네. 네. 네. 먼저 이제 문화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는 조금 집단적인 경향이 있고 네. 공동체주의. 그렇죠. 네. 하나가 되는 네. 우리는 한민족. 가족이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가족.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책에 하나의 공동체.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가족이라는 챕터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에 반면 외국계 기업은 개인적이죠. 네. 서양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외국계 기업은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네. 그 저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그 400 안에 든 네. 임원들이 모이는 연수원 코스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2박 3일인가 네. 숙소에서 모두 네. 다 모여서 네. 식사를 하고 빡세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술 파티를 하죠. 술 파티. 네. 네. 으쌰으쌰를 하죠. 네.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딘가에 향해서 이렇게 복종을 하죠. 그렇죠. 네. 군대처럼. 네. 한 곳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네. 해요. 그리고 뭐 위하여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위하여죠. 네. 참고로 이 저자분은 한국어를 못하십니다. 아 맞아요. 근데 예. 10년 동안 어느 정도는 알아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느낀 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 그 새로 바뀐 부회장이 우리가 아는 그 네. 분이죠? 네, 지금 현재 그 부회장 분이 이 저자를 보고 이 친구는 한국어를 못하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통역을 해줬지 않았을까요? 아, 뭐 아무튼.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나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다 같이 모인 그 네. 뭐라 그래요? 집단적. 그래서 복종을 되게 중요한 연수에서 복종을 되게 가르친다는 네.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 자체도 그렇죠. 이제 네. 한국 기업을 현재 다니시고 있는 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이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만 네. 그 집단의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냥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비약인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식당을 갔을 때도 우리 네. 한국인들은 메뉴가 그냥 통일되잖아요. 아, 그렇죠. 위에 사람이 먹는 거? 네. 근데 이제 근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사실 꼭 뭐 눈치를 봐서라기보다는 뭐 주문하기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없진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아,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거는 뭐 좀 다른 별개 문제라고 쳐도 식당을 고르는 거는 조금 상사가 좋아하는 그쵸. 취향 쪽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 그쵸. 얘기를 내면 그냥 뭐 네 가시죠 다른 거 먹죠 뭐 가서 나 어제도 중국집 갔는데 그렇죠. 또 가자 그러네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 아 뭐 오늘은 짬뽕 먹지 뭐 전 추어탕 안 먹는데 자꾸 추어탕집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돈가스 먹고 어 추어탕집에 돈가스가 있어요? 어 네 하나 네, 있습니다 요즘 있어요 진정한 때문에. 어 진정한 퓨전인데 아무튼 네 또 한 면으로 방금 근데 그거는 네. 기업 문화라기보다는 한국 문화네요 어른들 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한국 문화가 결국 기업 문화에 녹아들고 예. 하는 거니까 왜냐면 한국인 외국계 기업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아니요? 우리는 좀 애매하죠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예. 한국 기업이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우리 회사 디스인가 그럼? 디스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밝히면 안 돼.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그럼. 안 밝혔어, 아무것도 안 밝혔어. 근데 이미 다 알아.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아. 아무튼. 예, 이제 네. 언어 쪽. 근데 우리 예. 너무 이 책이 말한 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너무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네, 책에서 나온. 준비하기로 네. 했는데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다 준비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설명을 하면은 네. 이 책이 설명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뭘 했어요? 전 잘 들었어요. 요약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까 그게 다예요. 한국인 열심히 일한다. 업무 효율성 좋다. 하지만 기업 문화가 위계적이고 군대식이고 후지다. 후지다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위계적이고 군사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이 너무 많이 따른다. 그렇죠. 네. 가족들 간의 시간을 못 보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걸 하나를 가지고 네. 자기가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 위주로.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가 이 사람이 첫 LG전자 프랑스 지사에 입사했을 때 뭘 던졌죠? 제떨이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사전. 네. 아, 제떨이는 어디? 아, 그거는 어디 나오죠? 사전을 던졌죠. 제떨이는 제 개인 경험담. 진짜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맞은 건 아니고 던졌군요. 네, 누군가가 던졌습니다. 나 어디 인터넷에서 진범님이 던진 게 아니라. 제가요? 나한테 던진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어. 경험담이 아니라 체험담. 나한테 던졌어. 네. 사실 책을 요약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개미님도 네. 다 경험을 하셨다 이게 100% 한국 기업이 예. 그렇다고 생각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뭐 사전을 던지는 네. 사장이나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상사는 네. 비슷한 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저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매니저와의 네. 관계에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밑에 스태프들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더를 내내는 거죠 매니저가. 반면에 외국 기업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네. 예. 원래 외국계라고 하면은 네. 걔네의 방법은 매니저와의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하고, 네 안 그런 회사도 물론 있어요. 예. 외국계지만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가물가 어디서 본 정보가 아주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무슨 회의를 할 때 위에 사람만 막 얘기를 하고 밑에 사람은 조용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나와요 그 얘기 그쵸? 나와요 네. 실제로 한국 회사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회의를 하는 목적이 네. 미팅이 아니고 미팅이 아니죠 지시죠 지시고 네. 업무 할당 네. 그리고 조례 압박. 네. 압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팅을 소집했을 때는 이미 그 일이 다 할당이 되어 있었고 사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고 답정너. 일정을 답정너. 그렇죠. 일정을 쪼기 위한 인 경우가 많죠. 저희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하는 미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팀장이 주최하는 거는. 네. 진범님이 그동안 경험하신 회사는 어떠세요? 저는 한국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 다니셨을 때 경험은 어떠세요? 크게 저는 사실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뭐 여기 책에 나온 사례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죠 사실. 사전은 안 던지지. 네, 사전은 안 던지죠. 본인이 던지시고. 전 제 떠리를 던지죠. 아, 네.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던진 게 되잖아. 던진 걸로. 그렇군요. 어. 아, 그럼 어쨌든 뭐 대충 비슷하다. 저는 사실 매니저 따라 상사 따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저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여자라서 좀 예외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제가 회사 내에서. 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본가가 돼야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대충 회사 이 아저씨 말이 이 에릭 아저씨가 말한 게 실제로 그런가 한번 살펴봤고 제가 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왜 네. 그런가 생각을 왜 이 모양으로 됐나? 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또 외국계 회사도 경험해봤고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초기에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좀 유명한 책이에요. 그 G에서 한 몇 년, 30년 동안 이제 다니고 몇 년 동안 CEO랬지? 20년인가 했던 잭 윌치라는 유명한 CEO가 있죠. 지금은 은퇴한 지 꽤 됐는데 이 아저씨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아유, 아직 살았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고 그 회사 있을 동안 4,000%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순이익이 720밀리언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30년 동안 4,000%? 20년인가 그래요. 20년 동안 CEO였어요. 20년 동안 그러면 4,000%. 네. 네네네. 그다음에 뭐 4,500억 원 정도의 퇴직금 받았는데 역사상 최고의 퇴직금을 받았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역시 그 책을 올해인가 또 한 권 냈어요. 이제 제가 읽은 책은 위닝이라는 책인데 위대한 승리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쓴 책으로는 제일 베스트셀러인데 셀러예요. 근데 2005년에 나온 책인데 올해 10년 만에 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봐야 되나 하고. 책 제목이 뭡니까? 모르겠네. 뭐지? 모르겠어요. 그 위대한 책을 퇴직금 이런 거. 근데 그 책을 읽어볼까 하고 봤는데 이제 사례가 내용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어떤 거랑? 아, 이 책이랑 위닝이랑 새로 나온 네 위대한 승리랑 비슷하길래 네. 우선 안 샀는데 예. 그 서문을 재탕이네? 네. 서문을 보고 안 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나는, 서문은? 지금 서문이 이거예요. 위닝의 네. 위대한 승리에 대한 서문인 거죠? 네. 위닝의 서문이 이거예요. 네. 내 첫 번째 책이었던 끝없는 용기와 도전과 용기의 작업을 마치고 난 뒤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니까 또 썼네? 네. 얘는 이 책을 쓰고 안 쓰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10년 뒤에 다시 책을 쓰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네, 결국에는 네. 얘도 세일즈 돈 벌었고. 책 제목이 위드 마지막 강의네. 마지막 강의. 돈 벌라고 쓰는 거야. 그거는 마지막 강의예요. 다른 유명한 책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잭 웰치의 마지막 강의. 네, 잭 웰치의 마지막 강의. 그러니까 얘가 NBA를 다녔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The 농구선수. Real Life NBA예요. 네, 그러니까 NBA를 농구선수. 그건 NBA. 죄송합니다. 편집해야 되겠다. 이진범님이 발음이 안 좋은 걸로. 아무튼 그래서 그 책은 별론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GE가 큰 대기업이잖아요. 이제 사실 여기서 좀 제가 초기에 회사 다니면서 초기에 아 이거는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는 새로 회사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한번 알면 좋겠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사명이랑 가치라는 게 있는데 사명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고자 하는가를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GE 같은 경우는 얘네가 세계에서 1, 2위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자 뭐 이렇게 사명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됐든지 간에 1, 2위를 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야도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뭐가 됐든지 1, 2위를 하겠다. 그래서 얘네가 1, 2위 안 되는 그 사업들을 다 정리해 버려요. 근데 좀 애매하네. 왜 1, 2위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1위도 아니고. 아이, 다 1위를 할 순 없겠지. 2위까지는 괜찮다. 몰라 나도. 야, 1, 2등만 기억하는 이 그래도 2등까지는 기억해 주네요. 왜냐면 그런 거겠죠. 2위는 1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겠죠. 3위는 2위 할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라는 걸 정하는 거는 CEO가 마음대로 사실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션이? 네, 미션은 그럴 수 있고. 그러면 CEO가 바뀌면 사명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면 기업의 방향을 정하는 거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의 방향성은 CEO가 정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리고 미션을 정하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가치는 행동에 대한 거는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렇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는 그 구성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밸류라고 네. 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임직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미션과 비전의 차이는 뭔가요? 비전은 책에는 안 나오는데 좀 더 멀리 보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비전은 회사를 만들 때 만드는 게 비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여러 군데 들어가 봤는데 어떤 대기업은 뭐 비전은 근데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한국 대기업은 그 사명이랑 가치가 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홈페이지 다 나와 있고 어디는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근데 어바웃에 있는 것 같아요. 어바웃 페이지에. 응,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거 몇 개 얘기해드리면 재밌는 게 삼성 거 아세요? 삼성 거 되게 좀 까도 돼요? 고객에게 가치를. 장난 아니에요. 초인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삼성의 경영 이념. 이 미션이겠죠? 미션이라고 돼 있어요. 사명이. 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예요. 그게 왜 디스요? 공헌한다는데 핵심 가치. 네. 가치가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예요. 그 뻔한 말 써놓은 거 아닙니까? 전혀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이지 않죠. 모호하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들이 밑에 이제 말단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책에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알아야 된다. 네, 잭 윌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대한 승리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사명에 따라 가치를 정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직원들이 그 사명에 따라 가치에 따라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 그 회사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잭 윌치가 얘기하는 회사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차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의 차별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그게 인력 시스템,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뭐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어떻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체계화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도태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해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 되게 많은 챕터가 해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잭 윌치가 재임 기간 동안 그 아까 4,000% 성장했던 데 배경은 엄청 구조조정입니다. 엄청 많이 잘랐죠. A, B, C 단계로 나눈다는 얘기 혹시 안 나오나요? 나와요. 실제로 네. 상위 30%, 20%, 중위 70%, 하위 10%로 나눠가지고 네. 매해 10%씩 자르죠. 네. 지금도 10%씩 자르고 있어요. 물러났는데도 그러네요. 네.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G 다니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네. 하위 10%를 자르고 있어요. 무서운 회사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요약하자면은 회사라는 게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라는 게 있다. 네. 근데 미션은 CEO가 정하는 거고. 아, 뭐 그게 중요한 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잭 웰치가 말하는 경영이라는 거는 네.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거는 자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잭 웰치가 얘기하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란 그렇게 행동하는 회사인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에 굉장히 훈련된 자본주의에 막 맞춰진 미국계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대기업은 돈을 막 벌고 싶어. 미션 만들어놨고 가치도 만들어놨어. 돈을 막 벌고 싶어. 밑에 사람이 내 말대로 행동하게 하고 싶어요. 막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근데 행동을 하게 하고 싶긴 해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르면 된다면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도 그게 맞진 않는 거예요. 막 자르는 게? 네. 10%씩 자르는 게 맞지 않는다. 당연히 맞지는 않고. 그렇죠. 20%, 30%씩 자르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 정서는 화끈해야지. 일은 시키고 싶고. 김치 먹었는데. 근데 이건 여기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일은 시키고 싶은데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평가 체계도 잘 잡혀져 있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 문화가 발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평가를 정확히 한다는 게 기업 내에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 그런 식으로 이제 확립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평가 그 과정이다 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과정에 있다. 네,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군대의 의무로 모든 남자들이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네. 남자들이 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군대 장군님도 다녀오셨고, 네 장군님이시니까 그렇죠. 장군이니까요. 포스타까지 하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직적인 군대 문화가 그 기업 문화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더 깊게 그렇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좀 더 과거 100년에 대해서 네. 이진범님이 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그런 식으로 수직적이고 뭐 상명하복식으로 좀 딱딱하게 이루어진 데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고 싶으면서도 딱딱한 배경에는 그런 좀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네? 10%씩 매년 자르면 네.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뭐 계약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성과를 뭐 매번 하겠다. 아 그리고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 안 좋았다고 해서 바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르기 전에 면담을 해요. 뭐 네가 올해 이런 거 평가를 안 좋게 받았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라 했을 때 뭐 몇 번 면담을 해서 개선이 계속 안 되면 자르고 뭐 이런 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실제로 다닌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마 쌓이고 쌓이면 자를 거예요. 무조건 뭐 올해 100명이 다니는데 10명 자르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10%를 몇 번이 10%에 걸리면 자르겠죠? 한 번이 아니라 뭐 3아웃제로?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아무튼, 식으로 네. 기회는 준다 기회는 이거죠? 기회는 줘요. 네.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를 줘요. 근데 기회를 주든 안 주든 어쨌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노동법상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도 미리 고지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가능해요? 몰라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인사부를 데려와야겠네요. 저희는 공대 출신이라. 아 그렇죠.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 체계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거. 체계도 없고 과정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런 게 좀 수직적인 기업 문화의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직적인 기업 문화의 원인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제그 웰치가 얘기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그 책에? 굉장히 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식스시그마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와요. 이 아저씨가 적용을 한 건가?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네,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찾다 보니까 있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실제로 미션과 사명 저 구글 알아요. 뭔데요? 세계 평화. 진짜인데? 네. 맞죠? 비웃은 거 아니고 그 저거 아니 don't be evil 그 악해지지 말자 그거 아니야? 구글은? 아 그런가? 근데 저는 홈페이지 가면 그건 안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가면 뭐라고 나와요? 홈페이지는? 10가지 진실이라고 해서 10가지가 나와요. 애플? 구글이요. 구글. 구글 홈페이지 가면 검색창 뜨던데? 그렇죠. 구글밖에 안 뜨던데? 그 왼쪽 밑에 가면 어떻게 찾았어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이용 약간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있어. 가면은 그 구글 밑에 이렇게 가면은 구글 10가지 진실이라고 있어요. 하나는 고글에서 시작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뭔데? 얘기해 봐요. 구글. 그러니까, 구글이구나. 고글이 아니라 구글. 조용히 좀 하세요. 말 좀 할게. 아니, 나 무식해 보이겠다. 얘기 안 할게요. 고글이래. 그 10가지가 한 가지 뭐 이렇게 1을 해서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자체는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뭐 2번이 검색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 느린 것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른 게 되게 중요하다. 4번째는 민주주의. 검색은 항상 제일 많이 찾아본 게 제일 위에 뜨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검색 엔진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그 10가지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놨어요. 네. 세계 평화가 어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 그 비전인가?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뉴스 뭐 인터뷰 하다 회장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아 회장이 바뀌었나? 근데 그다음에 애플도 그런 게 정확히 미션 밸류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은데 거기 보면 애플 밸류라고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서플라이어 리스폰서빌리티,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영어 어려워.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 에듀케이션. 한글로 해주세요 이제. 다 밸류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거. 밸류인데 이제 인바이러먼트나 서플라이어 리스폰서빌리티 이런 거는 자기들이 만들면서 지켜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감동적이었다건 액세서빌리티 같은 거는 제품 내에도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앱에도 적용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사용자가 쓰는 거에도 적용돼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인 게 앱 그 아이폰이나 맥은 절대로 막 뭐 바이러스 같은 데 가면 안 되게 만든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애플 편향적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최근에 말은 맥북을 사셨다고 아이폰도 항상 바꾸시고 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이런 것들의 가치를 항상 뭐랄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삼성이 정말 비교되는 게 대기업이라고 미션과 가치를 만들어놓고 자기들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겠어요? 애플은 알까? 알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만드는 사람 나도 알겠다 이거는. 그 애플, 나는 애플 안 써서 모르겠다. 제가 들은 애플 직원은 네 자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 실제로요? 예. 그냥 말단 직원인데 엔지니어.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예, 굉장히 그 말단이지만 거기서는 엄청난 엔지니어죠 사실 실력이 아, 네. 아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막 이걸 찾으려고 사실 미션이라고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미션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잡 그래서 들어가는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너는 최고여야 된다 최고의 제품을 쓰고 있다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잡 어플라이하는 그 아 잡 어플라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는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나? 아니 거기 못 들어가지. 너는 최고일 수밖에 최고니까 여기 들어왔을 거다. 이거를 딱 들어 이렇게 애플이? 딱, 네,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잡 어플라이어 안에. 자부심 쩌네. 그 우리나라 대기업도 연수에서 신입사원 연수에서 그런 거를 해요. 근데 그건 약간 목적이 다른 것 같아. 목적이 다르죠. 네. 군대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아 전시에 네 그런 느낌으로 예.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건 사실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사람이 얘기한 거대로 해야지 된다는 걸 전달을 하려고 사실 막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막 잠 안 재우면서 막 프로젝트 돌리고 낮에는 뭐 막 계속 교육시키고 밤에는 프로젝트 돌려가지고 거의 한 두세 시간 자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교육시키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네, 다 모아가지고 연수원 네, 그거 하면서 계속 정신교육시키는 게 자기들 그룹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데 그 가치가 인류 사회에 공헌하라는 가치를 전달시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삼성의 가치를 공헌하는 그쵸. 가치를 네. 일례로 저희 대학 후배가 참 착했던 친구인데 네. 연수원을 다녀오더니 어디 연수원이요? 삼성? 예. 네. 뭐 S라 그럴라 그랬는데 뭐 파랑이. 예. 아. 파랑이라 그럴라 그랬는데 아, 우리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뭐, 우리 싸위가 뭐, 무슨 뭐 얼마나 듣겠어요. 그렇죠. 네. 그쪽 직원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한국인은 미쳤다. 아무튼 거기를 다녀오더니 세뇌가 됐어요. 오, 어떻게 세뇌가 돼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그 일원이라는 거에서 자부심 뭐 거기까진 좋죠. 아, 그건 네. 나쁘진 않은 그런데 것 같아요. 무시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을, 일하고 있는 네 친구들을 엘사나 뭐 예 엘사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까지도 나쁘진 않은 거 아니야? 사실 아까 말했던 애플 직원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나 맞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저는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애플 직원과 삼성 직원과의 큰 차이는요. 애플 직원은 실제 그렇게 한다. 그런 애예요. 아, 실제 그런 애다. 아, 원래 그런 애다. 삼성에는 아, 아니,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 아니, 근데 아. 김인님, 근데 저는 약간 그 초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 흥분했어. 싫어해서. 제가 사실 비판하고 싶은 점은 그 뭐 회사 자체의 자부심을 느껴서 스스로 막 회사가 가르쳤어요. 회사가 우리 회사 훌륭해. 너 다니니까 되게 좋은 거야. 너 좋지? 우리 회사 좋지? 막 이래서 아 회사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 열심히 일할게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 위에 사람이 나한테 안 그러면 나 뭐 그 인사고가 안 좋아서 잘릴 것 같고 그래서 막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래야 된다거나 혹은 그 자기 실현을 못하는데 회사가 진짜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다들 그러니까 뭐 자기 주체적인 생각 없이 자부심도 없이 그냥 다들 그러니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자기 세뇌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닌 것 같다는 장군님 비판인 말씀은 거지.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 다니면서 네. 내가 인류에 공헌한다고 생각해서 네. 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네. 기업 문화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네. 네. 네. 애플이나 구글이나 네. 그런 것처럼 삼성이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 삼성이 그래도 상관없고 근데 네. 현재 삼성이나 그런 일반 우리 다른 대기업들은 네. 그러한 생각 없이 네. 뭐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라는 거는 세뇌됐을지언정 네. 일하면서 네. 내가 인류에 공헌한다라는 생각은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네.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에릭이 비판하고 있는 지나친 성과주의와 그 일 수치 실적 효율에 미친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해가지고 내 제품이 많이 팔렸어. 거기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윗사람이 보고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랑 그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네, 위에서 네네네. 시켜서 하는 거랑 그 차이를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와 우리 그 책에서 말했던 그다음에 자유로운 유럽의 기업 문화 여기 사실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한국 기업 안 좋다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 한국 기업의 장점이라고 한 게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막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극단적인 업무 효율성이 있다. 네. 까라면 까는 대로 네. 일을 잘 하는 거죠. 예. 장군님한테 맞는 거네요. 아니 그 장군 진짜 장군. 아, 예. 닉네임 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제가 생각한 그 이런 위계적인 기업 문화가 군대에서 온 것 같다고 온 것도 일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군대에서도 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막 맞아 죽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안 나오죠. 그쵸. 네. 맞아 죽은 일단 요자는 안 돼요. 아 그래. 아. 네. 들켰어. 군대 안 간 거 아닌 것 같아. 장군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아, 그래요? 제 장군이라서 네. 뭐 아니 이런 순간 이제 막 맞으니까 빨리 뭔가 하려면 반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성격 급한 한국인이니까 더 빨리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반박을 안 하고 말 잘 듣는 한국인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한국 기업 문화처럼 보였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물론 일을 못 하는 멍청한 상사를 모시게 되면 A 시켰다가 B 시켰다가 다 별로네? C도 해봐라 이러면 막 일이 길어지겠지만 저희는 야근이라는 좋은 기업 문화가 있죠. 아주 좋은 기업 네, 문화가 있죠. 그래서 밑에 사람만 겁나 야근을 하는 거예요. 네, A도 해봤다가 별로면 또 야근해서 B도 해봤다가 별로면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C도 했다가 네. 결국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좋은 보고서는 D였는데 네. A, B, C를 거쳐서 네, D가 나오는 거죠. D가 나오는 거고 네. 어쨌든 위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보고서를 제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A가 맞냐 D가 맞냐를 놓고 막 토론을 하는 거야. 어차피 그들은 야근이 없어요. 워킹아워에 토론을 하느라고 토론으로 2박 3일을 그렇죠. 버리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되게 민주적이고 행복한 기업 문화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뭐 달라 그랬는데 막 안 주고 그리고 막 휴가 가. 나는 개인 생활 나는 여기 적혀진 권리대로 그렇죠. 행동을 맞습니다. 해야겠어요. 나는 인사제도에 따라서 오늘 휴가를 내겠습니다. 가고 안 가고 토론은 가고. 끝나지 않았지만 네.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네. 네. 아주 자유롭게 기업 이렇게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위에 사람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무너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베스트 케이스는 똑똑한 상사가 한 번에 D라는 업무 지시를 하면은 네. 하루 만에 나오는 거죠. 야근도 안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똑똑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만 얘기하다 보면 그 또 너무 그래요. 나 똑똑한 사람이 좋아. 너가 안 똑똑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아, 내가 좋다고 내가 똑똑하다는 근데 게 아니라. 내가 보면 너가 안 똑똑해. 그래서 잘렸어.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뭐 먹고 살지? 제 말은 너무 엘리트주의로 갈 수 있는 안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아, 요거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제 말은 안 똑똑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제 말은 회사를 다니는데 일 잘하는 사람만 일 잘하는 사람만 회사를 다녀야 된다.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잘라도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또 한 안 좋은 것 같다는 그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상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밑에 사람은 만약에 한국 문화대로 하면은 밑에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그럼 결국 이 문화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네,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상사가 돼서 올바른 결정을 한 번에 내리고 아랫사람은 멍청하더라도 따르면 되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수직적인 그 한국 문화에서는 똑똑하더라도 나이 어린 사람이 상사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장벽은 있겠죠. 나이에 대한 장벽이라든지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벽이 또한 조직 문화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뭐 좀 비슷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사실 하고요. 사실 베스트 케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한 신입 사운드를 다 똑똑해지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건 더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유럽처럼 아, 유럽처럼 될 수도 있겠지. 아 또 이건 유럽을 서구 사회를 더 아니야 다 멍청할 수도 있어. 다 멍청해도 토론이 길어져. 동양인들이 더 똑똑하답니다. 어, 난 동양 철학이 정말 멋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아래 직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빨리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웹벨치랑 다른 게 뭐야? 어? 재결치 안 재 웹벨치랑 내가 재결치랑 다른 게 뭐야? 해고해야 돼? 아니 해고라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빨리 상사가 되게끔 매니저가 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성과를 잘 측정할 그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똑똑한 사람은 빨리 매니저가 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다음에 아래 사람들한테 올바른 명령을 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상사가 내리는 명령이 명령에 복종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은. 근데 저는 좀 왜 자꾸 복종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복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 저자가 얘기했던 한국 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속도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국 기업은 속도가 빠르죠. 의사결정 그렇죠, 네. 위에서 그냥 지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해야 되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랬지만 분명히 저희가 생활하는 이 한국 기업에서도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였냐면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의 효율적인 게 효율성에 있어서의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해결을 위해서. 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좀 업무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뭐 야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장군님께서. 그러니까 시간 대비 아 시간 대비가 아니라 경험 경력 대비 업무 경험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 가여워. 뭐 2년, 3년 차 친구들과 일을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고생해서 2년, 3년 차 됐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있죠. 차이가.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중소기업에 일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친구들 중에도 그 친구들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해요. 결국 야근 많이 하고 주말에 예. 일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네.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성과가 나오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한국 기업의 문화입니다. 네. 예. 뭐 일주일 안에 해. 네. 일주일 안에 나오죠. 결국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효율이 아니고 그냥 성과네요. 성과 효율성이 아니네. 효율이라는 거는 시간 대비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이분 입장에서는 그네, 그쵸.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엔 그 번역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번역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네요. 그런데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이거를 우리가 펼쳐놨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맞아. 알고 봤더니 다섯 개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하나의 솔루션만 했던 거죠. 근데 그 하나의 솔루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다섯 개의 솔루션을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베스트 솔루션을 찾으면 일로 봤을 땐 그게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효율적이라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기준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토론을 많이 하니까 그런 다섯 개 솔루션에 다 뭐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치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유럽이건 아니면 미국이건 그런 친구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는 빨리 나오지만 나머지 네 개는 고려하지 못한다. 예, 제가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 외국계 기억했을 때 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스템이 죽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돌면서 시스템이 죽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제가 발견했었던 솔루션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솔루션이었었어요. 아, 네. 그거를 수정을 해서 미국에 있는 개발팀한테 보냈는데 그 미국에서는 고맙다. 검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네 의견도 좋지만 원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 이쪽을 수정하자. 저는 그거에 되게 맨 처음에는 사실 쪽팔렸었고 자존심도 상했었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김희님은 얼마 만에 발견하신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죠. 예, 하루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급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핸드폰이 죽으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되게 사실 마음이 급하셨겠네요. 답변이 안 오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허접하지만 저의 솔루션으로 급한 거는 막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그냥 워크라운드였던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그 친구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빨리 그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일리가 좋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에헴. 네. 늙은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저도 그냥 유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럽 너무 힘들어. Go to Europe. Go to Europe.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두 여기서 번째 마무리하고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과거와 미래. 기대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정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국 기업사 100년을 네, 정리해 주시고 미래 기업사 100년. 미래 기업 미래 기업은 100년까지는 못 가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왜냐 월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밥값 때문에 이런 의무적인 관계가 내